아직도 당신은 모르겠어요. 스쳐갈 사랑이었다면 그냥 이대로 말없이 떠나가세요. 사랑이 나를 바보로 만드네요. 이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.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당신의 그림자가 너무도 크네요.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죠. 저요. 우리만 잊혀요.